다시 저 다른 이내 맘 그리운 나의 네 맘 동굴 저 다리 기울어도 못다 내 마음 채워서 대신 걸어도 와 저곳에 너무 사랑하여